모두 이해해 볼게. 좋았던 기억들만 가져갈 수 있다면. 하지만 가슴에 칼이 깊어 심장이 자꾸만 조이죠. 왜 그대죠? 왜 그대죠? 날 울리는 사람이 왜 그대죠? 내 안에서 사랑이라 말해주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대인 거죠? 사랑한다는 그 말 너무 아꼈나 봐요. 이대로 흩어져버릴 사랑인 줄 모르고 더는 부를 수 없는 우리 사랑 앞에서 이제껏 하지 않았던 말 혼자 되뇌이네요. 너무 그대죠, 왜 그대죠? 날 울리는 사람이 왜 그대죠? 내 안에서 사랑이라 말해주던